잊어버린 지금의 너와 나는 없어버린 기대와 비워진 밤 속에 다시 섞여진 채워진 너조차도 나는 또 두려워져 갔어. 바보 같은 믿음으로 넌 또다시 되풀이 되는 익숙함까지 행복이라 여겨주길 바랐네. 요즘일까 봐 꿈에 웃었던 그 얼굴 나를 살게 한 그 미소 이제는 풀 수 없었다. 넌 다른 사람이었어. 나며 흘렸던 그 눈물 애타게 그리웠던 그 모습 이제는 그려져가는 슬픈 사람은 그래 누가 먼저든 간에 결과는 같아. 이제 와서 우리 둘 중 누구 탓을 해봐. 자 지나버린 감정의 진실 또는 거짓 회상은 단지 조간다 버린 인연에 대한 서로의 변명일 뿐. 이별은 지금 나의 흐르는 눈물과 만남 눈물잼처럼 이미 정해져 있던 것 같아. 고통은 항상 반복됐던 것 같아. 하지만 다만 무뎌질 뿐. 차라리 잘 된 걸지 몰라. 내가 어느 시간에 한없이 널 바라봤던 나의 마음을 전해줄 거라는 믿음도 내 헛된 바람이나 숨에 묻었던 이름도 내 전부 이제는 아픔이 되어 나를 감싸고 있었어. 나며 흘렸던 그 눈물 애타게 그리웠던 그 모습 이제는 흩어져가는 나를 비웃고 있어. 날 보며 웃었던 날 사랑했었던 그 얼굴 나를 살게 한 사랑해.